남조선 인터넷 도신문 민중의 소리가 17일 특대용 주문 사건 조사를 방해하는 박근혜 세력을 규탄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또한 이날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내 보인 반기문을 비난하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